11월 17일 목요일, 오늘은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 정말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3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 결전의 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고 또 기도했을 우리 학생들. 오늘은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을 만나면 격려의 한마디, 수고했어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어느 때보다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답니다. 아마 시험을 치르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를 정할지 또 준비하게 될 텐데요. 그 앞길에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고3으로서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멋진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안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인사를 함께 할게요. 첫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빛나는 인사 함께 해주세요. 찬양하여라 능력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첫 찬양 함께했습니다. 박종우 성가세 음성으로 오늘의 빛나는 인사의 제목이 되겠죠. 찬양 함께했어요. 오늘 이 인사 여러분들 함께 남겨주시면서 지금 저녁 시간 어떤 풍경, 어떠한 일상으로 빛나가족을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세요.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 수능 날이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이른 아침부터 시험 치르느라 또 그동안의 실력을 발휘하느라 정말 수고했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친척 그리고 교회 고3 학생 얼굴들 하나하나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생각나신다면 그 마음의 평안 그리고 그 앞길을 축복하는 기도도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요일 저녁의 일상 함께 나눠주세요.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 들으시면서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아니라는 대화명으로 함께하셨어요. 빛나는 당신에게 방송을 들으면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의식 없이 육신의 일에만 치우치고 사는 것 같아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딸이 되길 원합니다. 와, 저는요, 이 고백 자체가 참 아름답네요. 저도요, 살아가면서 주님 더 많이 기억하고 주님 알기 힘써야 하는데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들에만 급급히 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죠. 하지만 이 시간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윤선미 성도님, 웅장하게 찬송이 울려 퍼지니 감동이네요. 은혜가 넘칩니다. 윤선희 성도님은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가사님 찬양 너무 좋네요. 은혜 받고 있어요. 5316번님은요, 차가 많이 막히지만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며 수험생들이 주님을 많이 영접하길 소망해요. 기도 제목을 함께 하셨어요. 아멘. 0514번님, 처음으로 녹화합니다. 잔잔하고 안정된 진행으로 은혜 받고 있어요. 첫 찬양의 제목 남깁니다. 성탄 찬양도 많이 들려주세요. 네. 성탄 찬양. 아마 거리 곳곳에서 캐롤 성탄 찬양 들으시면서 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탄 찬양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어지는 찬양 함께합니다. 유턴의 음성으로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 준비했고요. 선물 소개 후에 그리고 광고 후에 이어갈 텐데요. 빛나는 인사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응원 문자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겠죠.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끝까지

바다의 얼굴까지 담을 수 있으니까. 어두워도 선명하게 찍히는 갤럭시 S7. 당신의 푸르른 순간. 그 곁에 함께. 삼성 갤럭시 S7. Dancing, dancing, go, dancing. 엄마는 36도, 아빠는 31도. 사랑하는 마음 같아도 원하는 꿀잠 온도는 다르니까. 스마트 분리난방으로 꿀잠 온도를 켜자. 조인 더 나비앤 운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홍은희 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촉촉한 만으로 15년 후에도 어려 보일 수 있을까요? 이제 보습을 넘어 탄력을 채워야 할 때. SK2 동안 솔루션. 피부의 모든 각도를 촘촘하게. 더 어려 보이는 피부. 전 자신 있어요. SK2 RNA 파워크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마음 주시고 또 모든 것에 분별력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른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의롭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공의로운 사람들을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갚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이에요. 문자 사연으로 많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당하동 김상희 집사입니다. 남기셨어요. 사랑하는 딸이 수능 보고 이제 나왔네요.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자랑스럽고 예쁠까요?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40번님, 장유진 고3 시간 멋지게 잘 이겨냈어. 사랑하고 고맙고 장하다 하시면서 응원의 문자도 남기셨고요. 그리고 호은혜라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조카가 수능을 봤어요. 궁금하고 수고했다고 전화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푹 쉬라고 못하겠네요. 앞으로 의사의 꿈을 갖고 있는 채윤이와 경영의 꿈을 갖고 있는 수정이 모두 수고했고 꿈을 이뤄나가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남기셨어요. 네,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두둑히 방송 통해서 전해집니다. 고3 학생들 정말 많이 애썼죠. 지금 시험 보고 이제 나왔을 텐데 꼭 이 한마디, 수고했어, 그리고 사랑해 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빛나는 인사 아직 못 보내주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와 톡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첫 곡 못 들었어요.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의 삶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 예수님, 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높아지실 때 그때 우리가 참 행복하고 좋겠죠.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라는 고백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말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문자와 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함께합니다.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all the day,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Let's praise Him, beloved. He is our song. My song.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다시금 찬양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크시고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데 혹시 내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크기로만 딱 정하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보다 더 멋진 분이라는 사실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 빛나는 인사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 첫 찬양의 제목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맞춰주셨는데 오늘 첫 찬양 빛나는 인사로 함께해 주신 두 분 선정을 했어요. 윤선희님 그리고 9658번님께 드릴게요. 윤선희님, 9658번님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찬양도 있으시고요. 나누고 싶으신 사연들도 많으시죠. 가능한 한 사연들도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 축하 사연도 좋고요. 또 오늘은 수능일이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매주 목요일은 여러분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오늘 풍경이 있는 찬양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은 색다른 곳, 조금은 가보고 싶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좋은 글귀를 나누기 원해요. 오늘은요, 때가 때인 만큼 잔잔한 찬양이 흐르고 있는 예배당 안으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의자가 보이고요. 긴 의자에 살며시 앉아서 잠잠히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조금은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귀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조금씩 계속해서 간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 예전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삶의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낄 수 없으나 차츰 기도가 우리의 바쁘고 산만한 생활을 정리하여 중심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차츰 조용하게 주님께 자연스럽게 이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네, 스티븐 마이어 호트의 영혼의 숨결 기도라는 책에서 한 글귀를 발췌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도와 찬양을 올릴 때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 모습들 경험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그리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메들리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함께 할게요.

빛나는 당신에게 광고 후에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도 은희로운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찬양 들으면서 메들리 찬양으로 좋아하는 찬양 나와서 행복합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있고요. 오늘도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 많은 사연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5667번님, 오전에 친구에게 성경 구절 문자를 보냈었는데 지금 답장이 와서 너무 기뻐요.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네, 주위 지인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조금은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또 단문도 주고요. 어느덧 마음이 열려서 함께 교회 가는 그날 참 생각만 해도 뭉클합니다. 기도할게요. 7820번님, 수험생들, 수험생과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남기셨고요. 1232번님은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가르치던 아이들의 수능을 봤어요. 오늘 우리 딸들 수능 때 중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가서 더 은혜 받은 거 있죠. 특히나 여름에 아빠가 위암 수술을 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수능 본 우리 강보규, 남윤의 염지수, 최원준, 우리 여러 학생들, 이 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기억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아이들의 이름을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주셨어요. 축복하는 그 마음 고맙습니다. 1779번님, 저희 부부 중매로 처음 만난 날 31주년 되는 날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알콩달콩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31주년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콩달콩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축하드려요. 오경민 성도님, 항상 한파가 있었던 수능날인데 올해는 좋은 날씨를 허락하셨네요. 다들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7381번님, 저는 서울 북가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김선혜예요. 제 생일인데 축하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이 시간 방송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희 학생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멋진 예쁜 딸이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노정숙 성도님은요, 사연을 함께 하셨어요. 아나운서님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저녁에 향기를 더하네요 하시면서 예쁘게 글씨를 적어주셨는데, 빛나는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아름다워 하시는데 God bless you.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이쁩니다. 고맙습니다. 조승아님, 우리 교회 50여 명 수험생들 수능을 주님 뜻 안에서 무사히 마쳤어요. 모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아멘. 오늘의 마지막 찬양 소개할 시간이네요. 어느덧 아쉬움을 전하게 되는데 신청곡으로 꼭 틀어주세요. 남겨주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청관웅 목사님의 토기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언제나 주님은 함께하시고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빛나가족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당신에게 조안나였습니다. 주시네. 잊으소서 주님. 극동방송 앵콜 교회전도 세미나가 오는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산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야단인데 더 놀라운 비결을 정말 한번 나누고 싶은 전도의 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황일구 목사님을 강사로 지하에서 두 날개 성전으로 비상하기까지의 세대구 교회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줄 이번 앵콜 교회전도 세미나는 02-320-0555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능력을 직접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갖출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전도 잘할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손에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샵 1069 한통화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전도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앵콜 교회 전도 세미나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